이 자리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종려주일에 함께 성례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나누고 피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에서 맞는 사람들의 죽음은 곧 형벌입니다. 왜 형벌이냐면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인데 그 죽음은, 그 죽음의 본질은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문제가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죄값을 그분에게 다 지워짐으로 우리는 새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깐의 이별이요 또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들어가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 어떻게 보면 기나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셨고 목요일 저녁 성만찬을 통하여서 내가 주는 떡과 잔을 마시라. 내가 비록 죽지만 이 떡과 잔은 너에게 있어서 생명이니라 말씀을 하심으로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평생 동안 다시 오실 동안 이것을 행하며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쯤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가르치심과 고치심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수백의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넓은 광야에 약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늘나라의 진리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집니다.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찾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이 와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부족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먹일 떡도 부족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 수많은 청중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준비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두 마리를 축사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그 떡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시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얼마나 남았지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일정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갔습니다. 그 다음 날 벳세다 광야 근처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분명히 전날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그리고 나머지 여유의 배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놀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는데 왜 이 자리에 안 계실까? 그래서 생각 끝에 그럼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한번 배 타고 가보자 해서 예수님을 원했던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배 타고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계셨는가? 그 사이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를 타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 있는 쪽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찾아도 선생님이 없으셔서 제가 선생님을 만나러 이곳까지 배 타고 왔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날카로운 지적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가 배고팠을 때 양식을 먹어서 배부른 그 원함을 가지고 나를 찾는 까닭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찾는 실상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전날 먹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특별히 떡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육적인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표적은 하늘에서 떡을 먹은 것인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떡이고 이 생명은 떡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독특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나는 뭐다 라는 문장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에이미인데 그 에이미가 뭐냐? 오늘 말씀의 48절에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정도면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바로 그러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었는데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은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떡이지만 이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내려왔고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듯 모를 듯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떡이라면 먹는 것인데 자기가 떡이라면 어떻게 떼어서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힘든 모습으로 서로 쟁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60절 말씀에서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설명하신 것을 우리들이 육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면서 사실 고통과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잠깐의 기쁨과 또 그것을 누리는 재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벚꽃 보셨죠? 네, 어제도 신방 가면서 여의도를 잠깐 들려갔는데 여의도의 벚꽃이 거의 다 펴가지고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인생을 사는 하나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 즐거움 가운데 또 즐거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즐거움입니다. 특별히 배가 고팠을 때, 이게 먹고 싶다. 그걸 먹었을 때, 맛있게 소리내면서 그걸 느꼈을 때, 참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란 이런 거지 하는 즐거움도 맛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거는 즐거움 이전에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 먹어야 삽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일하기 위해서 먹느냐, 뭐 그런 고민도 하시지만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육적인 양식, 이 육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 나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육과 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영혼의 양식은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도 죽었는데 우리와 육과 영혼을 살리는 그 양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만나와는 다른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몸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7절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요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비롯한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떡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떡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린 그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갖기보다 여전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관심이 더 집중이 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 세 가지 들어줄 테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하라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가운데 반 이상이 로또를 샀는데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고 10분의 1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 그래도 절반만 저를 위해 쓰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함을 위해서 정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병에서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제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왜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과 무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떡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떡보다는 여전히 육신의 떡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는 그것은 안정적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일으키시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 1회였습니다. 나중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떡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떡을 우리가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 떡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이미도 수십 번의 성찬, 수백 번의 이 성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중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자르 프랑크라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약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파리의 성 클로틸드 교회의 합창을 지휘하는 합창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매 주마다 아마추어 합창단을 주일 예배에 세우기 위해서 작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59년에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 세 파트를 위해서 미사곡을 만들었는데 이 미사곡을 만든 이후에 약 2년 후에 그 성 클로틸드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이 작곡한 곡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예배 자리에 선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11년이 지난 이후에 1872년 그는 그 교회의 합창장에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음악원의 오르간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로 임명된 이후에 과거에 자기가 작곡했던 그 예배 곡을 보완을 해서 아주 멋진 곡을 작성을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Fanis Angelicus. Fanis Angelicus.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여기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보면 아, 이 노래 이 세자르 프랑크가 작곡한 곡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곡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고개가 몇 번 끄덕끄덕입니다. 아, 그 노래구나. Fanis Angelicus. 저도 여러분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긴 누구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른 그걸 수십 번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도 천한 자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과 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도 천한 자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낮고도 천한 자 그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에게 주님 먹이어 주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원천자이자 유지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왜 드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물론 그 음식을 음미하며 참 즐기기 위해서 먹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먹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떡과 잔을 드시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이 길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결단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공급자이고 생명의 떡임을 먹고 내가 살 길임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